찾아 여기서 끝내자. 그만하자 더 아프기 전에. 어떠한 변명도 너를 힘들게만 할 뿐이야. 이쯤에서 끝내자. 네가 먼저 돌아서. 그저 넌 날 미워하면 돼. 이기적인 여자라고 욕해. 하지만 약속해. 내 앞에서 참 다행이야 널 사랑해.